최근 조선의 수지가공연구소에서 인공잔디 생산공정을 새롭게 확립하고 자체의 힘과 기술로 잔디를 대량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습니다. 생산된 인공잔디는 공의 팀성률이 자연 잔디 위에서와 같을 뿐 아니라 표면이 부드럽고 당김색이나 누름률 등 기술적 지표들이 국제축구연맹에서 제정한 품질 기준에 도달합니다.